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횡포한 책동은 남조선 인민들의 배격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남조선에서 박근혜 역도의 탄핵으로 친미보수 정권이 붕괴되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개혁 세력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불안을 느낀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대조선 쪽지시 정책을 유지해보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 최근 미 국무성 대조선 정책 특별대표라는 자가 남조선의 주요 야당 인물들을 만나 사드 배치 문제,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다진하고 미국의 대조선 정책을 내리먹이기 위해 분주히 돌아쳤으며 그에 앞서 지난 2월 초에는 트럼프의 측근인 미국 대서양 리사회 리사장이 비밀리에 남조선에 기어들어 야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접촉하면서 그의 대미 대북관을 검증하는 노름까지 벌이었다. 이에 대해 남조선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집권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과 정당들의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을 주입시키며 미국과 보조를 맞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하면서 미국 정부의 하급 관리에 불과한 자들이 남조선 정치판을 마음대로 휘젓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백악관과 행정부의 고위 인물들과 국회의원, 언론들을 내세워 남조선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고 강화해야 한다. 대북 제재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강박하고 있으며 남조선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기 전에 사드를 배치하여 다음 정권이 그를 되돌려 세울 수 없게 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의 다음 정권에서도 박근혜 역적 패당의 동족 대결 정책을 답습하게 하고 저들의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남조선을 영원한 식민지로 틀어지고 아시아 태평양 지배 전략 실현의 전초기지로 써먹기 위한 노골적인 강권 행위이다. 미국이 역대로 친미 4대 매국노조를 괴뢰 대통령 자리에 들여앉히고 동족 대결회로 떠밀면서 교활한 민족리간 술책에 매달려온 것도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 체제를 영구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지금 방대한 핵 전략 자산들과 특수전 무력까지 총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극히 도발적인 핵전쟁 연습 소동을 벌이면서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를 계속 격화시키고 있는 것도 남조선의 다음 정권을 저들의 침략 정책 수행에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 남조선 내정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개입과 간섭 책동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지향과 의사를 짓밟는 횡포무도한 행위이다. 만고 역적 박근혜 역도를 파멸시킨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인 촛불투쟁은 반역 정권의 추악한 외세 굴종과 4대 매국 행위에 대한 치솟는 분노의 폭발이며 빼앗긴 자주족 존엄과 권리를 되찾으려는 강렬한 열망의 분출이다. 미국은 남조선 인민들의 이러한 자주족 지향을 무참히 짓밟고 그들에게 계속 수치스러운 식민지 노예 총알바지의 운명을 강요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날강도 미국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우고 있는 원흉이며 민족의 화해 단합과 통일을 방해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장본인이다. 장장 70여 년 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온갖 살육과 략탈, 범죄를 감행하고 있으며 남녘 땅을 유독성 물질 오염지대로 황폐화시키고 세균전 실험장, 북침 핵전쟁 연습터로 전락시키었다. 오늘 남조선의 비극적 현실은 친미 4대와 굴종은 곧 망국과 파멸의 길이며 민족 자주만이 살 길이고 통일을 이룩하는 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자주족 인간의 삶을 원하고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우리 민족의 조족이 누구인가를 똑바로 가려보고 미국의 횡포한 내정 간섭 책동을 견결히 반대 배격하며 식민지 지배 정책을 끝장내기 위한 반미 송전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주체 106, 2017년 3월 31일 평양.